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찾았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을 더 명백하기 위해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오직 예수의 피 안에서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말한 것은 너가 아니오 성령이라고 했사오니 또한 성령님을 또한 의지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오직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 안에서 정직하게 오직 성령 안에서 참된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말씀을 전파하며 오직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 모든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며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저번 주에 설교한 것은 그 은혜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되기를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그 뜻을 품었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근본의 시작,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작정과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되게 하는 그 기쁨이 그 마음과 의지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품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그 시작이 우리의 죄와 또 우리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그 언약을 어긴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정녕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마귀의 꾀와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을 오해하며 또 그 언약이 깨지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죽었다. 그 죽음 안에 거해 있다. 사망 안에 거해 있다. 너희 영혼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죽은 그런 영적인 또 더 나아가 우리는 사망 가운데 우리 육체도 죽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어떤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사망 가운데 놓였고 또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 안에서 그 사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또한 드러내는 겁니다. 만약에 그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함께 있었는데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고 죄악 가운데 생명나무를 먹었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이르게 되는 그런 위치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죄를 짓지 않는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 의지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창조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서 그 기쁘신 사랑과 은혜의 뜻 가운데 우리 모든 인류는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생과 또 그런 것들을 얻는 존재로서 에덴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지 않았다면, 그래서 제가 자꾸 언약을 중시하는 것은 뭐 선악과 그 자체가 무슨 독이 들었다, 또 무슨 선악과는 다른 비유적으로 뱀과의 간음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단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해설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선악과는 언약을 어겼다라고 호세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말씀의 관계 안에서 성과 악의 기준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며 그 관계가, 그 언약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깨진 것입니다. 갈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류는 그 죄 가운데서, 그 아담이 언약을 어긴 그 죄와 그 원죄가 우리 사람 가운데, 그 인류 가운데 그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죄론,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그 의의 전가교리라는 것이 있듯이, 아담의 그 죄가, 그 사망이 전가되어 모든 인류가 죽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읽으면 아주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들어왔고 모든 인류는 죽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살았다. 그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생명은 첫째 아담보다 얼마나 더 풍성하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사망 또한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전 아담 안에 속한 그 인류가 사망 가운데 거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아, 내가 선악과 먹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겼냐? 근데 왜 내가 죽어야 돼? 이렇게 반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 자체적으로는 역사적인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흐름으로서 성경 자체를 연구하는 것을 기본적인 그 성경 신학이라고 하고 있고, 또 그런 그 역사관도 들어가 있지만 그 말씀 안에서 조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교리, 교의, 그런 체계를 갖춘 것이 바로 조직 신학입니다. 근데 이런 성경 신학과 그런 조직 신학에 대한 그런 균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경을 볼 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택하시지 않으면 내 앞에 나올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태어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남, 중생,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예를 들자면 아기가 내가 태어나야지 해서 태어나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바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과천에서 태어나야지, 어디서 태어나야지 하면서 한국에서 태어나야지 이렇게 선택하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없이 아버지와 아들과 사랑 안에서 태어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며 그 은혜며 하나님의 의의 본질인 것을 성경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람과 그 사라의 결혼에서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태가 다 끊어지고 아기가 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셨을까요? 그리고 또 할례를 받은 그 언약의 표로 할례를 명하셨는데, 할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너희 그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봐라. 너희 노력과 너희 그런 것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너희의 행함과 너의 의와 너의 노력과 너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할례란 그 의미는 생식기를 잘라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를 통해서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그 많은 자손이 생기시리라. 너에게 한 자손, 바로 자손이 나올 것이니, 거기서는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단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묻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할례,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그 영원한 언약.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보통은 언약을 맺을 때는 두 사람이 죽은 그 짐승을 둘로 잘라서 그 가운데를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내가 언약을 어기면 이 죽은 짐승과처럼 배가 갈라서 죽겠다. 이런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지나갔다는 말이 없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불이 그 죽은 시체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과 그 은혜가 하나님의 손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너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다. 근데 너의 노력과 너가 열심히 그렇게 해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스스로 성취하신 그 은혜로 태어난다. 이것을 할례와 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여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 은혜, 그것이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생 동안 우리가 태어날 때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절대 주권에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아기가 태어나려면 그 천배의 그 근육을 움직이며 막 발악하며 나오는 그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비유적으로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 중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작정,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며 하나님의 손과 그 주권에 있는 것을 요한복음 그 3장에는 보여주고 있으며, 그 다음 구절에는 바로 예수 뱀을 든 것처럼 예수께서 들 것이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분을 믿으면 그 죽은 자가 살게 될 것이며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그 믿음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 또한 거기서 또한 같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한 믿음. 이것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에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중생,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의 그 은혜의 선택과 예정과 절대주권에서의 태어남, 창세 전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그 선하신 은혜의 뜻, 그 은혜의 물결이 할례와 또 아브라함과의 그 영원한 언약과 다윗의 언약과 그것을 통해서 그 창세기 3장 15장을 통해서의 그런 하나님의 그 원복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담이 언약을 어긴 그 모든 원죄, 그 첫째 아담의 죄의 사망에 이르렀으나 둘째 아담이신 여인의 후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뱀이 들린 것처럼 그 마귀가 들리며 십자가 안에서 마귀의 모든 그것들이 그 머리가 처지며 그런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또 에덴의 창조 또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의 그런 언약을 깬 것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또 그런 자기의 백성을 이루시고 또 제사장 나라를 선택하여 그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가 나시고 그 은혜의 십자가의 그 영광 가운데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런 역사 스토리, 우리의 현실과 삶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사 자기를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성경 전반적으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런 역사적인 현실감, 또 하나님이 그 객관적인 사실, 이 땅에 이르신 객관적인 사실, 그 다음에 역사적인 현실감을 가지고 성경을 받아들이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었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옥을 보내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지옥은 마귀를 위하여 준비된 영영한 불에 마귀에게 너희가 속하였으니 너도 마귀와 함께 그 불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성경의 마태복음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지옥이란 것은 마귀를 위하여 준비된 영영한 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된 그런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런 우리 자녀들을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인류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에서 지옥을 만들어서 죄를 지면 지옥 보내고 죄를 안 지면 천국 보내는 이런 심판주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그런 사장님 또 어떻게 보면 뭐 말씀 딱 입력하면 그의 말씀에 맞는 것이 딱 다시 나오는 그런 컴퓨터적인 그런 관념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며 나가면 안 됩니다. 인격적이시며 그분의 사랑, 그분은 사랑이시며 또 그 역사 가운데 인류와 함께 하시며 역사적인 사실과 객관과 그 관계와 만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한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과 부딪히면서 드러낸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약 40명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저자들이 그 역사적인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격적인 부딪힘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에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런 부분이 또 받아들일 부분이 뭐냐면 아 그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외치며 그의 심판은 의롭다 외치는구나.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외침이 나올까? 그분은 누구실까? 그에게 만나서 그들의 심령을 어떻게 움직였고 어떤 그런 체험과 어떤 만남과 어떤 인격적인 반응 안에서 그런 심령의 반응 안에서 내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으며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찾으시며 내가 음부에 있을지라도 나를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외치며 주의 사랑과 주의 의로우심과 주의 완전하심을 찬양하며 선포할까. My Lord, 나의 주여, 나의 영원한 주여,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기꺼이 꿇고 자기의 그 면류관을 주님의 보좌 앞에 던져드리며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그 만남, 그 현실적인 역사성, 역사적인 현실, 객관적인 사실, 그 안에서 은혜가 꽃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안에서의 그 역동하는 하나님의 그 움직임 안에서의 그 모든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 복음은 한낱 문자가 아닙니다. 베들레헴의 약속대로 태어나시고 기록된 대로 나는 가거니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구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시며 울면서 기도하시고 또 그 하나님과의 그 모든 막힌 죄를 담당하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물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탄식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풍랑을 잔잔케 하며 다시 부활하시사 보좌에 오르시며 내가 너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다. 성령의 역사와 천사들의 움직임과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심이 드러내는 이런 모든 역사적 현실적인 사실 우리와 함께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증거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그런 영적인 눈앞에서 우리는 성경을 접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은혜와 믿음, 그 중생 가운데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그 3장에서는 두 개가 부딪힌 것 같지만 하나로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말씀의 진리를 복음을 오늘 요한복음 에베소서 2장 8절과 또한 요한복음 3장에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신비며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그 역사는 바람이 어디로 불며 어디로 이렇게 흐르는 것을 알지 못하듯이 그 성령의 역사는 참으로 신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이 구원의 그런 근원이며 생물의 근원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떨리는 손으로 그 생명의 근원이신 그 은혜의 생물을 마실 때 우리가 그 떨리는 손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비유하자면 그 근본적인 그 은혜의 샘, 그 샘은 값없이 너는 이것을 마셔라 같이 그 자체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요새 자꾸 부는 바람이 뭡니까? 가짜 그리스도인, 뭐 유사 그리스도인, 가짜냐 진짜냐. 우리의 삶이 덜 됐다. 근데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아, 일리가 있고 어느 정도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세 관점으로 보는 뭐 로마서, 바울 그리고 그 이신칭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그런 흐름들이 또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짜 그리스도인 뭐 일어나더니 그 다음에 이신칭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막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너희 행위가 아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에 이르렀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 사람은 아이고 저 정도야? 나는 쟤보다 나. 그런 의. 그 다음에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 저의 의를 비판하거나 저의 의를 죽이는 행위들. 이렇게 마귀는 역사합니다. 또 그들은 또 말합니다. 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모든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면 모든 만물 널 것인데 지배해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천사가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 천사들이 붙들 거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그래서 그 잘못된 경건은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울고 짜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마지막엔 절망. 또 다른 반향이 나옵니다. 들여다보고 내 자신만 이렇게 보니까 또 그러다 보면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의로 또 드러납니다. 잘못된 경고는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절망과 자기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발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그 눈동자의 빛인, 그 은혜와 사랑의 눈동자의 빛인 우리의 그 눈동자 앞에서 우리의 모든 심령과 중심과 모든 것을 아시는 그 눈동자의 빛인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회개와 거룩과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거룩과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구원 또한 너가 가짜야 진짜야. 아, 너 자신을 봐봐. 너의 행위를 봐봐. 근데 저걸 잃어버립니다. 너 구원은 예수의 그 거룩하신 그 은혜의 십자가와 그 채찍을 맞음과 물과 피를 흘려준 그 공로의 의, 그 의의 전가교리, 그 의가 우리가 전가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신칭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거룩에 이르고 성화에 이르는 그 은혜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 거짓 그리스도냐 유사 그리스도냐를 보는 것은 함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 안에 거했느냐 그 복음 안에서 참된 신앙의 그런 관계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참된 말씀 안에서 영적인 반응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바른 반응을 하고 있느냐, 참된 진리의 성숙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자꾸 한 예를 또 드는데요. 제가 그 이단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뭐 신천지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 이만희를 섬기냐, 그가 십자가를 졌느냐, 물과 피를 흘렸느냐, 베들레헴에 태어났느냐, 영원히 살아계시며 영원한 제사장, 히브리서, 그분은 죽지 않고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오르시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그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 가운데 우리가 또한 그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그런 영원성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고 저번 또 은혜의 십자가에서도 바울 또한 왜 나를 보느냐 아볼로를 보느냐 왜 자꾸 나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졌느냐 나는 물을 줬고 그런 심어거니와 자라게 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할 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 오직 예수만이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며 오직 예수 그 복음 십자가 그 은혜 나 이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단에 대해서 딱 얘기하면 아 한국교회나 이단이나 쌤쌤이야 뭐 신천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흠이하게 말합니다. 근데 아십니까?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나 교회 성숙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찬식의 그 이교도들이 그 성찬식에서는 이교도들의 그 풍습은 성찬식 때 막 먹고 마시고 막 노는 겁니다. 그런 이교도들의 풍습 가운데 성찬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그 옛날에는 첩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를 취해버립니다. 근데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은사가 잘났다 뭐하다 막 떠들면서 싸웁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첫 구절에 성도여,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답게 살아야지. 너가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너의 육체는 마귀에게 내어주고 너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건지셨느니라. 죽는 자도 있고 자는 자도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와 회심과 돌이킴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징계, 이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단과 사이비,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이 저주를 받을 자야. 나눠버립니다. 두세 번 인사하고 권면한 후에 만나지도 말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명심하십시오. 물에 물탄 듯, 뭐 술에 물탄 듯 뒤섞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아, 어디에다 이렇게 또 이쪽으로 나갔죠? 하여간 이런 성도로서의 성화와 회개한 부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의 성화, 또 다른 복음, 이거는 완전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가짜냐 진짜냐기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 진짜냐 가짜냐인 것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너가 진짜냐 가짜냐라는 성경 묻지 않습니다. 너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진 그 복음, 그 진리, 여러분의 만난 예수 진짜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이신 예수께 거함으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냐 가짜냐를 여러분 자체에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거했습니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성령으로 반응하십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십니까? 믿음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진리, 이 복음, 성령, 인격적인 예수와의 만남,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현실에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그런 성경의 저자들의 그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또한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 현재의 역사, 이 복음, 우리가 잘남에 있지 않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냐며, 오직 은혜, 그 은혜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예수께서 내어준 바 됨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없냐, 우리 믿음 가운데 또 집중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여 구원을 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믿음은 하나의 통로입니다. 은혜는 생명의 샘물이며 근원이며, 그 근원의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겨자씨 가는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떨리는 손으로 그 은혜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신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형이상학적이며, 또 그 모든 그런 그 하나님 불가지론적인, 하나님에 대한 다 알 수 없는 그런 쪽이라 할지라도, 그런 중력과 부력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에 빠지면 튜브를 이렇게 닫지 않겠습니까? 구원이란 여러분 구원이란 결단코 우리 안에서 어떠한 한 점과 어떠한 그 먼지만보다 더 작은 원자만이라도 원자 그거라도 우리 안에 어떠한 구원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그 구원의 그 모든 근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며 그 역사적인 그 은혜 나타나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우리의 어떤 행위와 의의와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시작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드러남과 그 사랑과 은혜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의 믿음을 살피면서 구원의 조건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에 집중하면서 그 은혜의 그 본질과 그 은혜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놓쳐버린다면 여러분은 덜덜 떨면서 구원을 어찌 보면 구원을 못 받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 두려움이 있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녹아져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과 그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우심과 완전하심을 찬양하듯이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만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그 영광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그런 종교개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그런 창세 전부터 시작된 그 은혜의 시작, 우리 앞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그 믿음의 통로와 그 작은 선이랄지라도 그 전기가 통하면은 화면이 보이면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작은 믿음이랄지라도 떨리는 손이랄지라도 그 은혜의 샘물로 말미암아 그 샘물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근원이시며 본질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오직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구원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우리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충만한 그 은혜의 삶을 오직 그 은혜의 말씀과 그 은혜의 그 말씀이 십자가와 삶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역사의 객관적인 사실과 말씀의 이름 안에서 그 드러난 그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스스로의 그 영광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자비의 물을 값없이 마시십시오. 더 이상 어떻게 제 능력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아, 성령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일을 얻고 우리 안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케 되며 우리의 믿음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며 더욱더 충만해진 것은 우리가 알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통로의 그 진리를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영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시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소서.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여 구원을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께서 내어준 바 됨으로 우리가 거룩해 됨을 알고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며 또한 그 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자녀로서 징계하시며 바로 잡아주시며 우리를 권징하시며 사랑 가운데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안에 되어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과 그 관계의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모두가 은혜 안에서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아버지 설교드는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